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는 개건되고 있는 태권도 소운당을 현지에서 요의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공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자들을 고무해주고 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의 손가족 보장을 위해서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공사를 빠른 길 안에 끝내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강구했습니다.